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지 2년이 지난 것과 관련하여 20일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청와대의 정치적 탄압의 내막이 드러난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진보와 민주 세력 모두의 적극적인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